주었어. 내게 나 편한 친구니까 여전히 내 맘에 모르는 건지 척 하는 건지. 근데 이 자식 이상해. 너를 막대하는 듯이 그렇게 널 보내고 묘하게 후회가 돼. 너와 함께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텐데. 항상 네 옆에서 널 지켜봐 줄 수 있는데. If I were trouble